반갑습니다. 노동자 역사 한내의 대표로 있고 전 전노협 위원장이셨던 양규현 동지를 모시고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8회 진보 노동자 학교 때 이루어진 강연을 이번 메이데이 26회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꼰대 그룹에 속해 있는 제가 앞에 보니까 젊은 동지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폭우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동지들께 반갑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동지들 그리 속해 있는 코리아 연대와 일상적인 연대를 맺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에는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파리에 갔다가 파리 연구소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연구소 가보신 분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더 실세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그 공통어 자체는 진보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진보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건 동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외쳐왔던 것은 노동자들이 어디 누구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 사회의 가장 압도적인 다수로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만이 그것이 해방된 세상이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이론이 아니라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제가 운동을 처음에 시작한 것은 노동조합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운동 시작했을 때 아마 여기 저 그 어린애였을 동지들도 계시고 이거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했는데 그 옛날에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이제 이념이나 노선이나 조직에 대한 어떤 조직반에 대한 어떤 투명한 무엇이 있지 않았어요. 다만 70년대 제 경험에 의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한국노총밖에 없었잖아요.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 산하에 박정희 시대 때는 산별로 돼 있었어요. 다 전두환이 이제 기업별 노조로 전환시켰는데 산별 노조로 박정희가 산별 노조로 전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노총이 처음에 산별을 건설할 때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그 지점인데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자칫 잘못되면 중앙 집중이 되기 때문에 관료 체제로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료 소수만 그 권력이 통제를 해버리면 노동조합 운동의 기능은 상실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70년대 그 박정희 독재 정권이 군사 정권이 준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70년대 노동 운동은 그런 노선이나 이후의 전망이나 뭐 해방에 대한 우리의 꿈이나 이런 것이 거창하게 없었고 다만 그 금속 섬유가 이제 주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섬유, 가발, 봉제,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뭐 전자, 전기 이런 쪽이 대세였는데 그 당시에 그 금속하고 섬유 쪽에 민주노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 같은 경우는 동일방직, 원풍모방 등등 해서 이제 뭐 그 뭡니까 구로공단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금속이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그때 금속에 제가 속해 있던 데는 금속이고요. 금속의 그 금속 삼별의 위원장은 김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도 노동조합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어용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기아자동차 김병용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금속노조 여기에 맞서는 한달수 지부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자기가 그때 대한전선 그룹인데 대한전선 그룹이 뒤에 대우에서 전기전자 분과를 싹 다 먹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전선 그룹인데, 대한전선 그룹과 기아 자동차 그룹. 이게 이제 서로 그 권력 나눠, 저 따먹기 게임. 저는 뭐 그, 그때까지를 그걸 민주노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다만 이쪽이 이제 뭡니까? 한달수 지부장 쪽에서 민주라고 하는 데 대한 자기 이론이나 논리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 서울 상대에 나온 신금호 씨를, 이제 저한테 선배인데, 신금호 선배를 기획실장으로 앉혔죠. 이렇게 해서 민주노조 운동이 최소한 이념과 노선과 이런 게 확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모토로 삼은 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그 전태일 정신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해방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태일 추모제를 열심히 참가하는 거예요. 우선 11월 달에 그 박정희 때도 뭡니까? 뭐 이게 어디에서 모이기만 하면 잡아가니까 지금 여주 휴게소 지나서 무슨 북한강인가요? 여기가 남한강이에요? 남한강이죠. 네. 그 강 그 지금은 여주 휴게소입니다만은 여주 휴게소가 지금 양쪽 다 있잖아요. 그때 비포장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간현 휴게소라고 그게 지금 현재 여주 휴게소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죠. 꽤 좀 멀어요. 걸어가서 거기에서 짐을 풀고 몇 사람은 그 짐을 조그만 짐을 지키고 왜냐면 거기 집회신고를 냈으니까 나머지 배를 타고 11월 달에 그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태일 추모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촛불 집회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촛불을 켜고 왜냐면 왜 촛불을 켰냐 하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횃불 들 수 없잖아요. 숨어서 하는데. 그래서 산속에 와서 마치 빨치산처럼 이렇게 전태일 추모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 열사의 해방정신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그 해방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게 그 단위가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자부하는 단위예요. 이렇게 민주노조 운동 그 단위가 한 가지 이념과 노선이 분명하지 않지만 활동은 좀 활발하게 하자. 이런 결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11월 달에 전태일 추모제 가서 결의를 모아오잖아요. 우리는 열사의 뜻을 따라 앞으로 노동자가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투쟁하겠다. 이 결의잖아요. 이 결의에 따라서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각기 이제 처해진 조건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런 단위들이 한번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박홍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저분한 인간이 없을 때예요. 박홍 아시죠? 네.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산업문제연구소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 장소를 이렇게 3개월간 저녁마다 사용하시오. 이렇게 해서 3개월 매일 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6번. 가서 거기 가서 3개월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온 강사 한 분이 그때가 70년대 말입니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 보편적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 자본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나중에 조용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갔어요. 거기 나중에 끝나고 이제 궁금해서 그 자본주의 아니고 뭡니까?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는 또 모르는데 이제 그때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는 뭔지 아는데 그때 뭐 누구요 저기 그것도 불화라고 하지만 나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어떻게 하고 해서 계속 학교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이거 나쁜 거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사회주의가 도대체 뭔지 그걸 이제 다시 사회주의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리저리 알아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노조 위원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수석 부위원장이었는데 부위원장 할 때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거 이제 이쪽 민주노조 단위들이 이건 비밀리에 받는 거예요. 비밀리에 교육받는 거라 까놓고 얘기도 못해요. 어디 가서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아 위원장님 어디 가서 얘기 들으니까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이 이게 추구해야 할 사회라고 얘기하던데, 바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너 그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자, 아, 뒤에 얘기는 괜찮대요. 뒤에 사회주의 이건 괜찮은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본주의가 안 된다는 건 괜찮은데 사회주의가 뭐냐고. 그랬더니 야, 사회생활하는 게 사회주의 아니냐? 이 얼토당도 않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의 지점이 생겼는데요. 동시들은 자본주의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한문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맞죠? 네, 네. 진보라고 하는 범위를 얘기하려고 이걸 잠깐 썼어요. 이게 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어디까지가 뭐 FTA를 반대하면 진보냐, 뭘 반대하면 진보냐, 박근혜를 반대하면 진보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취하면 진보냐 이런 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 각기 이제 이게 그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을 우리는 동지들은 그렇게 안 배웠겠지만 저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로 배웠어요. 예? 그리고 공산주의를 독재주의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화 자자죠. 근본, 그 다음에 기둥주, 주인주, 오를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요새는 한 번도 잘 안 쓰는데, 이게 자본이라고 하는 건 돈이잖아요. 돈, 재화. 돈이 근본적으로 돈이 주인인 세상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인간이 하나의 도구에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구인데, 사람이 인간이 도구인데 도구가 아닌 것으로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방송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들의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자본주의, 이게 이 인간이 주인이 아닌 세상, 야, 인간이 하나의 주체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것이 진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 그 뭡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적단체 관련한 어느 재판에 증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증인을 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이적단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이 왜 국가보안법이냐, 자본주의를 박살내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자본주의를 아주 뭉개버리고 사회주의를 뭉갠다고 얘기는 제 언어입니다. 사회주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죠. 거기에서 이제 정인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의 변화 발전 법칙, 그걸 저는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거기에 대한 꿈을 접지 않는 게 내 기본적인 신조 사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적단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단죄를 내린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무식한 행위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변화 발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공산제에서부터 출발해서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까지 와 있는데 이 각각의 사회들이 자기 모순 때문에 깨진 거 아니냐. 그러면 자본주의도 이전과 맥락이 다르지가 않다. 왜냐하면 노예제 사회에서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 모순. 그 다음에 봉건제 사회에서 밭에 나가서 덜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생산하는 자보다 담배 때물고 뒤짐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이 모순 때문에 깨진 거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인간이 한나 도구에 불과한 이 모순이 깨지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 발전 법칙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핵심을 깨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지식층이라고 하면 박수를 쳐줘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단죄를 하냐,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 행세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돼요? 도구 이상의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가운데서 인간이, 그러면 인간이 봅시다. 물론 이제 신자유주의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만물의 영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이 사회 구성의 다수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 자본주의 정치는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이미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이제 자본주의가 위기에 접할 때마다 이제 대공황이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특히 이제 1929년 30년대 대공황 때에 이게 그때 이제 히든카드를 꺼낸 게 누구였어요? 케인즈가 이제 히든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자본주의의 그 맹도들은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안 와요. 이게 이제 빨갱이들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복지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전원 고용. 고용을 통해서 이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이렇게 가서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우리 경제 이 파탄 난 게 이명박이 그 뭡니까? 자원 외교? 여기에 들어간 돈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한국 경제 내수가 왕창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갖다 이제 갖다 쏟아붓죠. 4대왕, 이 돈 갖다 안 하고, 있으면 환경도 좋아지고, 그 사회복지도 확충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오로지 이제 정치가 재벌을 위한 정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케인즈가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고용을 전면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이전에, 그 전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 맡긴다는 건 우리가 콩나물 사고 상추 사는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돈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돈에 맡겨야지. 왜, 그들이 항의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다. 그런데 우리한테 맡겨야지. 왜 다른 게 개입.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렇게 하면서 그 공황을 극복하고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70년대, 40년대부터 반란이 일어나죠. 소위 이제 그 뭡니까 멕시코 학파하고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그 뭡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데 그 시기가 이제 소위 레이건하고 대처 때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레이거노믹스하고 대처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왜 그 이름을 붙이냐면 그들이 이제 이게 보니까 그래 이게 자본이 돈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고 사회복지를 얘기하고 이게 질이 이게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에게 무한한 자유를 달라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게 신자유주의죠. 만약에 노동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면 이걸 없애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노동법 개정 등등 이런 게 다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거에 의해서 본질은 뭡니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지금 70년대 말을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70년대 뭐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확장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관심이 좀 높아졌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쭉 되어 왔었는데 그 동지들 그 노동운동사에서 동일방직 똥물 사건 이런 거 알죠? 네. 동일방직 똥물 사건, 원풍모방 탄압 사건, 그 다음에 동일방직이 민주노조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김일자 집행부가 출마했다는 이유로 그냥 근적이 밀고 들어가니까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냥 벗고 이렇게 저항한 이런 이제 운동사들이 우리 얘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가 18년간 아주 철권 정치를 했어요. 철권 정치를 했는데 박정희 때에는 미국이 박정희를 지지하지만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서는 태클을 그런 게 미국의 태도예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자기 본질을 제국주의로서 자기 그 본질을 감추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박정희가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박정희를 김재규 주교가 뭐 CIA 뭐다 이런 얘기도 그렇게 이제 그런 근거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건 자세히 몰라요. CIA에 대한 정보가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요하게는 YH 투쟁 있잖아요. YH가 그때 가발 공장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면목동 일대는 YH 무역이 하나가 있으면 면목동 일대는 전부 가발 사청 하청업체 이렇게 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뭡니까 그 서울 통상 같은 데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상당 부분은 전부 그 봉제 하청 이렇게 해서 가발하고 섬유가 대세를 이룰 때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그 자본인데 YH가 이제 여기에서 돈을 벌고 철수를 하면서 이게 뭐 퇴직금이고 뭐 안 준 거죠. 그러니까 YH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는데 농성을 하다가 신민당사를 들어가게 돼요. 신민당사를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래도 김영삼이 민주인사로 이렇게 이렇게 평가될 때예요. 아무튼 김영삼, 김대중이 그렇게 평가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민당 맞나요, 거기야? 네. 네, 신민당사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긴장하면서 이제 그 묻는 거죠. 김영삼한테 여기 공권력 혹시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김영삼이 큰 소리를 쳐요. 야, 여기는 그래도 제1양 야당 그 총재가 버티고 있는 당사인데 어딜 들어오냐. 지네가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따 그날 저녁에 돌아서 그냥 김경숙 동지가 의문의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이제 YH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계기로 빚어지는 이제 정치적 여파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니까 지금 괘씸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그 YH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들어갔는데 김영삼이 자신의 어떠한 이걸 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그 권력을 먹으려고 뭐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을 하게 돼요. 제명을 하게 되니까 뭐가 터지냐면 부마가 터지는 거죠. 부마가 왜 터지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을 야 니네가 한 방에 잘라버려. 그때 이제 경상북도하고 남도하고 이게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박정희는 경상북도 저기는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시기에 삽교천 뭐 기공식인가 중공식인가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잖아요. 그러니까 차지철이 실세예요 그때는. 그런데 차지철하고 그 김재규하고 이게 서열은 군대에서 서열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대위 출신하고 스타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김재규가 그렇잖아도 6월 사나웠는데 그날 이제 삽교천 가려고 청와대 잔디밭에서 헬기가 붕붕붕붕 해가지고 타고 맨 뒤에 김재규가 타려고 해야 하는데 그 차지철이 군화발로 그냥 팍 차서 바닥에 떨어뜨렸대요. 김재규를 저도 안 봐서 모릅니다. 떨어뜨렸는데 그날 떨어지고 나서 김재규가 이게 나도 소위 그래도 내가 중앙정보부장인데 도저히 뭐 지금은 뭐 국정원장이잖아요, 그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날 하루 종일 이 총구를 닦았대요. 총알 차고 나가게. 그래서 그날 이제 이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박정희의 18년이 깨졌는데 이게 뭘로 깨졌냐? 노동자 투쟁에 의한 갈등, 내부 갈등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깨졌는데 그러면 박정희가 죽고 나서 서울에 봄이 오죠. 서울에 봄 시기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아, 이제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는 건 우리 그 민중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이후에 하나의 행복의 어떠한 지름길이다. 이런 이제 꿈과 희망이 부풀었죠. 부풀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70년대 박정희한테 탄압받았던 노동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얘기한 섬유노조, 금속노조, 섬유 이제 그 민주노조 진영이 있고, 금속은 노민추예요. 노민추, 금속 노민추 진영이 그 하루 이제 그때 그 서울의 봄 시기에 전국에서 중 그 경공업 사업장에서 2천여 건의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경인 지역에서는 가두로 막 진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이걸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임투몰 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한국노총 강당에다 소집을 합니다. 그때도 한국노총은 그 건물이었어요. 여의도. 예? 그러니까 그 7층 강당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밑에 뭐 평화은행 뭐 세주고 해가지고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연수원이 군대군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동안 어떤 군사 독재 정권에 협조하는 대가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 결의대회, 결의대회는 뭐냐면 이 산재돼 가지고 막 산발적으로 한국노총이 판단하기에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투쟁을 한쪽에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통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의대회를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민주노조 그 진영들, 아까 얘기한 전태일 추모제를 했던 이 진영들이 비밀리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태기라는 걸 짭니다. 예? 이제 전술 논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의대회 선포를 하는 즉각 연단을 점거한다. 그리고 한국노총을 싹 점거한다. 저걸 우리 거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치권으로 갔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직대 정한준과 정한주 직무대행이, 저도 아직은 기억력 좀 쓸만하죠. 80년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거 할 텐데 그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이쪽이 점거를 해요. 점거를 하는데 한 2,000명 돼요. 왜냐하면 그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분위기가 이것이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합세함으로써 한 2천여 명이 한국노총 강당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성을 하는데 그때는 봅시다. 동일방지 등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로 간 데가 성문박교회, 영등포 산성교회, 이런 교회를 전전하면서 거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갈 데가 없냐 하면 취업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래요. 이 블랙리스트를 한국노총이 해서 중앙정보부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쟁에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전하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다릅니다만 그때는 그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뭐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하나의 여성관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노총을 점거할 당시에 두 살, 세 살 된 아이들이 연단에 이렇게 원직복직 이걸 이제 그 머리띠를 둘러고 앉아있던 이런 이제 모습들이 선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벽고 붙이고 쭉 해서 농성이, 그런대로 그런 이제 한국노총 탁자가 이런 나무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긴 탁자 있잖아요. 다리 뭐 여섯 개 달린 거. 그리고 의자인데 그걸 이제 부셔가지고, 어떤 뭐 북이 있던 시기인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리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운동가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로 그 우리 승리하리라, 그 뭐 훌라송 이런 정도, 그 외에 이제 김민기 노래 몇 개, 이거 외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노래 가사 바꾸기, 노가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히트했던 노래가 뭐냐면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왜 가사를 읽기로 했죠? 심수봉은 이제 박정희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일방식 동지들이 그걸 했는데 그게 가장 히트곡이었어요. 가사가 뭐냐면 유신하면 그때 그 사람 알아요? 노래? 네. 유신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뭔 제가 붙인 거고 새끼예요. 가장 밑던 제규에게 총을 맞고서 고개를 뚫고 버린 그때 그 새끼. 근데 이런 노래예요. 이게 가장 히트곡이었죠. 근데 그 이틀째 최초의 그 노화학 연대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대에서 이제 한 제 기억에 한 3, 400명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스크럼을 짜고 7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의 노화학 연대가 될 뻔했어요. 노화학 연대가 될 뻔했는데 무산됐죠. 그때 거기에 한국노총 정거에 지도부가 누구였나 하면 방용석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용석이 그때 대한모방, 원풍모방. 그전엔 대한모방, 킹텍스 나오는데 그거죠. 그 다음에 원풍모방이 뭐 같은 회사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거기였는데, 거기가 3교대 사업장인데, 교대가 끝나면 한 조가 무조건 와요. 한 조가 오면 여기 있던 조가 들어가서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출근하고, 이게 이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600명의 대우를 거기에서 늘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우를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노총 점거 지도부하고 학생대표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유치한 논쟁입니다. 뭐냐면 이쪽에서 요구했던 게 한국노총 위원장 직대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가서 세김씨를 데려와라. 응? 그래서 세김씨한테 우리는 억울하게 탄압당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후에 그 원상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잘못된 노동법을 고치겠다고 약속을 받아야겠다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 학생 그 쪽에서 다음에 그 세김씨가 하는 게 아니라 딴 놈이 한다는 거야 다음에 권력을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쪽 노동 내부에도 논쟁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대세 그 이 저 지도부의 흐름이 뭐였냐면 학생들은 가서 공부해라 응?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싸움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생긴다고 뒤에 뭐 그 만수무강하진 않았어요 전두환 돌아서 싸그리 뭐 3600대 끌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 단위들과 최초의 노학연대가 80년대 봄 이 시기에 무너지고 그게 5월 13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뒤에 뭐 계엄군 어쩌고 하니까 한국노총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게 곧바로 이제 광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에 가서 광주 5.18 민중 이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 운동에 민주노조에 대한 이념과 그 노선 이런 것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광주에 이제 그 광주 항쟁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광주 인민들의 이제 어떤 여기에 저항 이렇게 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야학을 하면서 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렇게 했던 윤상원 열사의 이런 흔적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윤상원 열사 같은 경우는 전민노련 소속이에요. 물론 이제 91년도 전민노련이 완전히 뭐 그 저 박살났지만 그때 좀 이게 그 역사가 경과하고 나면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전민노련의 대표가 이태복 씨였어요. 이태복 씨가 뭐 복지부 장관 나오고 그랬죠. 노동자 신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민노련, 전한노련 이게 이제 91년도 다 깨졌죠. 깨지고 사형도 그때 뭐 구형받고 그랬어요. 8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을 그렇게 하면서 좀 전에 얘기한 이제 비상계엄 시기에 삼청교육대, 그 다음에 정화조치. 그래서 직장, 공장엔, 정화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에서 막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죠. 그렇게 해서 70년대에 조금 더 저거 한 것은 뭐냐면 공장새마을운동이 있었어요. 공장새마을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전에 그 공단본부라고 부로공단, 그 디지털이라고 이렇게 요새는 그 땅값 때문에 골 때리는데요. 구로공단, 여기 디지털역으로 바뀌었어요. 구로공단이 디지털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가리봉이 또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가상. 예, 가상 디지털. 근데 이게 뭐냐면 노동의 흔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대, 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있던 걸 다 싹 없애냐. 그 주민들이 뭐 민원을 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흔적이 묻어 있으면 땅값이 안 오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처럼 저 이전에 있었던 흔적들을 싹싹싹싹 다 지우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로공단 본부 터가 새마을 교육 하던 이제 교육 본부예요. 거기에 뭡니까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 새마을 교육을 시켜요. 시키는데 처음에는 노조에서 저지를 하죠. 아, 거기 뭐 안 간다. 이제 그러면 뭐냐면 회사에서 한 1호봉 올려준다. 이제 이게 지약이에요. 이걸 올려준다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그거 받기 위해서 간다는데 막을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노조에서 1호봉 줄래요? 뭐 노조가 무슨 돈 주는 날짜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생활운동을 하고 나면 공장생활운동의 유능한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유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시간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교육하는 강사들이 쫙 포진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유신의 이념부터 쫙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왜 애국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도입된 게 QC 활동이에요. QC. Quality Control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이렇게 해서 그때 분임주가 생겼는데요. 공장 새마을 운동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토론 문화가 있잖아요. 운동에 토론 문화가 있다고요. 그게 저는 새마을 운동에서 왔어요. 네? 조, 분임조 편성이 거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후에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 이후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현장의 구성원들이 이게 9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이제 새마을 운동의 분임조 구성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9명씩 조를 편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데요.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할 주제는 선정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자, 품질이 막 나빠진다. 나빠지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바꿔야 된다.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회사에서 지원해야 되죠? 안 돼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요소를 확보하고 이걸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결론은 뭐냐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나 때문에 품질이 아주 개판되고 이게 정말 회사가 이렇게 되는 데는 회사는 맨날 적자라고 하죠. 흑자지만 적자라고 해요. 장부가 다섯 개씩 있으니까. 다섯 개가 뭘까요? 보고용이 따로 있고 이제 그 이렇게 공개 주식 공개된 데는 주주 총회용이 따로 있고 세무용이 따로 있고 구름용이 따로 있고 조합용이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그게 가치를 하나 다 달라요. 거기에 조합에 제출하는 노조 노동자들에게 제출하는 장부에는 맨날 흑자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맨날 적자인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게 신기하죠. 그 이제 거기에 뭐 그 저거 그 침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마을 운동의 여파가 앞에 얘기한 이제 그 얘기 그 외에 이념적인 부분을 엄청 강요하는 거죠. 이념적인 부분 여기에서 막 모든 공산당 다 나온 거죠. 여기에 뭐 그 조그만 저 박정희한테 반대하는 다 빨갱이 그건 지금하고 똑같아요. 네? 아니면 뭐 그때는 종북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종북은 사실은 쟤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맞죠? 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 새마을 운동의 이러한 부분을 전두환이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는 거죠. 전두환이. 계승 발전시키는데 전두환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뭐 싸그리 다 속았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를 기업별 노조로 다 바꾸는 거죠. 삼별 체계에서 다 바꾸요. 그렇게 해서 그 공장 문제 외장이건 이제 자, 그 자본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뒷받침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니까 공장 내부의 문제는 공장에서 해라. 절대 밖으로 끌어내지 말아라. 노동자하고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데 어떻게 무관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담장 안에서 해결하게 이렇게 하는 전두환의 기업 노조, 참 기업별 노조 이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기업별 노조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기업별 노조가 회사 노조니까 회사 노조는 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다만 일본하고 이제 한국,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게 참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한국의 권력을 잡은 놈들은 계속 그 일본 놈들 이게 비위 맞추는데 뭐 급급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봅시다. 아까 얘기한 신자유주의 있잖아요. 신자유주의의 파견법, 그 다음에 기간제 이런 것이 이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도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철이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이게 되는데 유럽은 이 파견법이나 비정규, 저는 이제 비정규 단어를 처음에 결사 반대를 했어요. 이전에 그 제가 비정규 2004년도 이거 저 쟁점될 때가 제가 그 비정규 단체에 있었는데 이제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라고 하는데 거기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정형화 시키는 순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립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안정 노동 이게 맞다. 왜냐하면 정규직도 불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규직도 불안하고 비정규직도 불안한데 오히려 이걸 대립적인 관계로 시키면서 저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에 말려 들어간다. 왜? 노동자를, 민중들을 분할 통치하려고 하는 저들의 전략에 우리는 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칭부터 좀 저걸 어떻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뭐 제가 뭐가 있나요? 아무튼 비정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유럽에서 비정규직은 자기 필요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파트타임 오늘 오후 근무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언제는 오전 근무밖에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2시간 이상은 곤란해. 4시간 이상은 곤란해. 가정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쓴 게 이게 뭐 이 파견법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봅시다 한번. 그런데 유럽은 뭡니까? 삼별노조로 애시당초 정착되어 있잖아요. 삼별노조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전제 앞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예외가 아니에요. 다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일하고 돈을 받는데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우리마냥 택도 없이 그냥 50%도 안 주고 이런 지랄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완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싹 이게 여기에 갈무리가 되는 겁니다. 기업별 노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어떤 압박도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비정규직 이게 이제 생겨나면서 일본이 랭고라고 하죠. 연합으로 크게 묶이면서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크게 묶이면서 뭐냐면 하향평준되는 거 있잖아요. 이념이나 노선이나 투쟁 방향이나 이런 게 하향평준될 수밖에 없는 게 큰 연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합에 가기 위한 애시당초의 어떤 결의나 결단이나 약속 이게 전제되지 않은 큰 이제 이거. 그래서 저는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큰 데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노선과 입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최대한 수고해 나가다가 우리가 정치 일정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누구나 선거되면 민감하잖아요. 지금 뭐 한 달 후면 선거인데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아 민감할 때 거기에 자기의 요구를 수렴해서 공약으로 낼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선거 연대를 하든지 연합하면 되는 거죠. 열 큰대로 무조건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걸 전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노선을 반영시킬 수 없는 거죠. 지난 역사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다양한 이제 그 뭡니까 정파나 이런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아까 얘기한 전민노련, 전학노련 이런 게 생겼듯이 80년, 그다음에 81년도 깨지고 82년 3년이 유화국면이 되는 거죠. 유화국면이 되고 84년, 85년 되면서 대우자동차 투쟁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사업장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세에 영향을 미치죠. 미치는데 여기에는 송경평 등등 해서 학생 출신들이 들어가서 조직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왜? 왜냐하면 80년 5월 광주 항쟁 이후에 학생들이 전부 현장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직한 투쟁입니다. 조직한 투쟁인데 두 가지 평가가 있었죠. 경제적 실익을 얻은 데 대한 평가는 하지만 이들이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성과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챙긴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최초로 내부에서 자체 공보물을 만든 것. 이런 건데 이게 공보물이 대외용이 아니라 내부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80년대 초반서부터 얘기했던 정치 세력화의 교두보는 마련하지 못했다. 두 번째, 바깥의 여타 단위와의 연대에 대해서 거부한 흔적이 짙다. 이런 측면에서 이 투쟁은 일부 성과가 있지만 한계가 더 많았다.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구로동맹 파업이 생겨나죠. 구로동맹 파업 이후에 엄청난 막 세력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구로동맹 파업은 대우어패럴이라고 있었어요. 대우어패럴. 대우어패럴이 3월 달에 임금 인상 투쟁을 했는데 5월 달에 대우어패럴 김준용 위원장하고 사무장을 잡아갔어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잡아갔어요. 잡아간 건 뭐냐면 구로공단의 진임투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잡아갔어요. 구속했어요. 구속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 대우어패럴 바로 앞에 있는 사업장이 효성물산, 효성물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리봉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유섬유가 어디 있냐 하면 그 양평사거리, 양평사거리에서 저쪽 한강 쪽으로 갔다 이제 오른쪽에 거기가 선유섬유. 이게 이제 구로연대 투쟁, 구로동맹 파업에선 선유섬유는 조금 저 억울하긴 해요. 자기들은 구로가 아니거든.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제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구로동맹 파업이 그렇게 해서 최초 그렇게 생겨나는데 효성물산 이제 김영미 위원장이 막 그 저 선유섬유하고 가리봉전 선유섬유 우선 불러요. 불러서 그때 지금은 뭐 동지 이렇게 하지만 선배 동지 하지만 그때는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남성이면 오빠고 나이가 좀 많은 여성이면 누나고 이랬어요. 여담인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던 김영미 위원장이 나 철폐연대 있을 때 와가지고 거기 와서 아 오빠 뭐 어쩌고 하니까 철폐연대 여성 동지들이 어머머 오빠래. 이게 70년대 80년대 문화하고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머 오빠래 오빠래. 일대 사건 같이 이제 이렇게 저거 하는데 그 뭐 설명이 뭐 필요해요. 그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선유섬유 위원장을 불러서 효성물산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앞집에 어패럴에 준영이 오빠가 잡혀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선유섬유하고 효성물산하고 가리봉전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선 선유섬유하고 효성물산이 각기 현장 들어와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와서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가서 물어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파업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파업 개념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전두환 군사 독재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상급 조직이 없잖아요. 오로지 조합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때 뭐냐면 그때 일상활동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죠. 일상활동이 뭡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점이에요. 일상활동이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이 명령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수직적 구조가 아니에요. 수평적 구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대표를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이게 이제 현장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현장 가서 그 이제 여론 이렇게 간부들이 쫙 나가서 현장 가서 했는데 파업이다. 그러면 파업이 언제까지냐? 오빠 나올 때까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빠 나올 때까지 이랬는데 기한이 없어요. 그냥 시한부 2시간 파업도 아니고 그냥 오빠 나올 때까지 그냥 파업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이제 선일선유가 아니라 가리봉전자는 뒤늦게 아주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땐 가리봉전자의 위원장이 그만두고 수석부위원장이 직대를 할 텐데 수석부위원장도 몇 개월 후에 나가서 꽃가게 한다. 꽃가게 알죠? 꽃지. 가리봉 5월에 꽃가게 한다고 이렇게 계약해놓고 그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이 파업의 결단이 쉽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섬유하고 전자하고 달라요. 임금 격차가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가리봉전자가 구로공단에선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섬유 쪽은 대부분 국사중이에요. 국사중. 국사중 이름 처음 들어봤죠? 예? 국민학교 4학년 중부터. 어려서 그 뭐야 오빠들 뭐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서울 와서 식모하고 식모하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조금 먹으면 나이가 그 이 노동자로 갈 나이가 안 되면 고향 가서 옆집 언니 그 뭡니까? 주민등록 등본 떼어다가 초본 떼어다가 이렇게 취업하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섬유노동자들은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야하게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전자는 뭐냐면 최소한 영어를 읽어야 돼. 전자회사에서 기판을 보고 뭐 하려면 이것도 분류도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읽을 줄은 알아야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절 이상이야. 가리봉전자는.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가리봉전자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조직을 하는데 조합원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임금도 좋고 다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이 얘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적극 동의하면서 조합원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끊임없이 토론해서 이 구로동맹 파업의 최초의 주체가 세 군데예요. 뒤에 이제 부엉사 등등이 쭉 붙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이제 가리봉전자의 결단도 대단하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 사업장의 결단도 일상활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상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때 84년 5년서부터 그 뭡니까 그 저 가리봉 시장 이런 데 가서 임금 인상 투쟁 좀 할 때 조를 딱 편성해 가지고 물가 조사 체제 생계비 산출하기 위해서 물가 조사 이런 걸 다 하고 저 뭐야 우리가 임금 인상 요구안을 내는 건 지금은 뭐 이 중앙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떨어지죠. 그때 다 현장에서 기업별 노조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연대 질서가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그 들어보니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데는 인간적인 관계가 더 작용을 했다. 예? 인간적 관계가 뭐냐? 몇 달에 한 번씩 가리봉 5월이 고고장간 인간관계. 거기 가서 서로 부대끼며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아, 그들의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 실제 그렇게 연대에 있어서 총파업까지 군사 독재의 엄혹한 탄압을 생각하면서도 총파업을 결단하게 된 배경에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자리했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단위로만 갖다 치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뒤에 이제 뭡니까? 선언노련 등등 해서 선봉에서 다 이런 책을 통해서 거기 자신들의 뭐 뭡니까? 혁명 조직들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주체들은 분노하는 거죠. 왜냐면 무슨 정치 조직이야. 그동안 우리가 일상활동 속에서 이렇게 다져지고 고고장에서 다져지고 우회가지고 총파업했는데 무슨 개소리야. 이게 상당기간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선노련은 그런 적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제 그 인노련, 선노련, 전국노련을 하려다 결국은 이제 그 저 뭡니까 구, 저 구로동맹 파업 이슈기인가 이때 그냥 선선해서 그냥 깨지고 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때 그렇게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구로공단 그 예, 구로동맹 파업 이후에 그런 것이 이걸 막 정치적 가치를 너무 부여하면 과도한 평가예요. 거기에다 왜냐면 실제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딱 띄워놓고 하려면 할 게 없죠. 그렇게 해서 구로동맹 파업 이후에 다양한 이제 정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노련 있을 때 뭐 인노련 할 때 또 남노련이라고 생겨나고 아실 거예요. 그렇게 생겨나면서 여기에 이제 재원의회 그룹 등등 생겨나고 인민노련 생겨나고 그 당시 역사 인민노련 이런 쪽에 이제 노회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해 있던데 그래서 그 구로동맹 파업이 우리 민주노조 운동에 이제 기여했던 하나의 획을 걷던 건 사실이고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정세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정세라고 하는 건 이제 나타나고 있던 어떤 현상에 대한 이런 이제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치 투쟁의 격화 정도나 그다음에 경제 투쟁의 격화 정도 그다음에 재생산 구조의 위기 심화 등등을 종합해서 이걸 국제 뭐 국내 해가지고 다 정세를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데 정세는 얘기하는 곳마다 달라요. 그 제가 2003년도인가 그 개성을 간 적이 있거든요. 개성을 어떻게 가냐 하면 그 이제 후배 하나가 그 평양 쪽에다 공장을 하나 세웠어요. 물공장 강서 청산수 이걸 세웠는데 거기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를 하려면 그 방북증이 있어야 돼요. 방북증 여권은 필요가 없어요. 방북증이 있어야 되는데 방북증을 만들려면 치사하지만 그 통일부 그 교육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그 일본을 가면 80년대 70년대 이때 외국을 가게 되면 자유총리연맹 있잖아요.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여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외국 한번 가려면. 그래 했는데 이제 북을 가는데 뭐 우리가 남한 북한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좀 진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북한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북쪽에 한국이잖아요. 이게 소유 개념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한테 합의했던 게 북쪽 남쪽, 북측 남측.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불러내려면 조선이죠. 어? 정확히 불러내려면 한국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 입에서조차 남한 북한이 이게 입에 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잣대로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불러내려면 안 되죠. 왜냐면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국가인데 국가로 돼 있잖아요. 국가로 돼 있는데 그걸 그냥 소유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고 얘기가 반대로 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평양을 가려면 고려 민항기가 김포로 와요. 김포로 오는데 김포에서 딱 나가면 쭉 그 뭐야 공항에 그 일하는 것들이 서서 어딜 지키냐 면세점 못 가게 거기 바리케이트를 쳐요. 들어갈 때 김포공항에서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아 지금 외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땐 또 외국이 아니래요 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국 아니라는 게 단순한 얘기가 민족적인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저 우리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면세점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서 거기를 갔다 오면 방북증이 있잖아요. 방북증이 있는데 그 후배가 또 한 번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주변에 그 선배님 주변에 방북증 가진 사람 없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차를 열 대를 갖다 줘야 되는데 방북증이 있는 사람 많이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기아자동차에서 탑차, 냉동 탑차를 열 대를 빼서 걸리 보내주는데 개성까지는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뭐 좀 가보고 싶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아 나 방북증 있잖아 그때 뭐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 차를 끌고 그 도라산 남문에서 가요. 가는데 그 뭐 그 상상에 맡길게요. 왜냐하면 그때 뭐 임진대교에서부터 이게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빗길을 이렇게 20km 이상 못 달리게 하거든요. 가는데 감회가 서럽죠. 그래서 거기를 가서 하루에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갔다, 차를 갖다 놓고 또 승용차 타고 와서 또 가. 사람이 세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통과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까지 개성 가서 개성공단 가면 2층에 남측 경협사무소가 있고, 3층에 북측 경협사무소예요. 근데 우리 이제 3층으로 하죠. 왜냐면 그쪽하고 볼 일이니까 거기 가는데, 2층에서는 애걸복걸 해요. 거기 들려달라고. 근데 거기 안 가요, 우린. 뭐,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저거 하냐면, 개성 그, 저, 뭐야, 그, 경제협력사무소 옆에, 그, 패밀리마트 이런 게 막 다 들어와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를 갖다 주고, 여기 오면, 여기서, 그, 뭐야, 어떤 데는 한 30분 동안 기다려요. 시간이 돼야 이제 차 타고 나오니까. 근데 장교 한 분이 그 두 번째 갔는데 그 옆에 와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담배를 하나 줬어요. 어쨌든 1mm 원 폈는데 줬더니 아, 우리 그 남쪽 담배는 담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북쪽 담배 한번 줘보시라요. 아, 근데 뭐 이게 한 모금 딱 피니까 여기 탁 걸려서 넘어가죠. 워낙 딱 해서. 그래서 역시 담배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장교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그게 뭐냐면 저쪽 보면 판문점에 막 그 소위 태극기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죠. 이쪽에 이제 그 개성의 인공기가 저 꼭대기까지 있어요. 그걸 가리키면서 저쪽에 그 구시대 유물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유물도 아니야 또.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유물 아니야. 그게 저 판문점에서 어느 날 자고 나면 3m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5m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려가지고. 네, 가슴 아픈 얘기죠. 왜 뭡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남북 문제가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하잖아요. 통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무작정 남북 교류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지하고 협력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뭐야 자본주의적 어떤 포섭화에서 북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억압하고 수탈하는 이런 또 통일은 우리의 통일이 아니다. 그게 평화 통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 지금 전쟁이 멈춰 있잖아요.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비동맹이 돼야 돼. 비동맹. 그건 뭐냐 미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아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 뭡니까 이게 사드 문제 등등등등 해서 지금 한쪽에 이제 이렇게 흘러 나오는 자료를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초반엔 강력 대응한다 다 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다 대화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선 북에서 뭘 저걸 그 메시지를 날렸다는 얘기예요. 미국에다 5월까지 시간을 주마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를 날렸다는데 뭐 그 어느 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가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그들 간에 여기에 의해서 덩달아서 이제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 이게 무슨 통일 대박이 무슨 이게 노론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노론판에서나 대박 찾고 지랄하지. 아, 주식도 노금이잖아요. 어? 그것은 뭐냐면 통일을 북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통일 대박 하니까 통일 얘기하던 사람이 좋아할 문제는 아니죠. 그걸 어떻게 좋아해요. 무조건 통일이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동운동의 역사와 정치 세력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서 분단의 한반도 현실 자체가 이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로막고 봐요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 저거 한번 수탈림하고 그냥 국가보안법 갖다 딱 대면 무혐의가 되더라도 일단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 권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노동운동이 그렇게 하면서 80년대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가장 이제 저거 한 탄압들이 그런 거였어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두환이 그렇게 정권을 찬탈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년, 3년서부터 유아국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손을 싹 다 주고 손을 아까 노동조합법까지 다 손질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노동조합정치활동금지 이 세 개 금지를 민주노조운동이 이걸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싸우는데 지금은 봐요. 복수노조 가지고 완전 쟤들이 그냥 다 장사 해먹고 앉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아이러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그 노동조합의 어느 부분까지 소지를 했냐 하면 노동조합에 가면 예산을 편성을 해요. 예산,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이렇게 하는데 예산에 집행되는 데 대해서는 지출 품위서, 결의서, 영수증을 해서 쭉 이제 있고 또 규모가 적어되어 있는 때는 총계정 원장까지 이렇게 비치를 하는데 왜 비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특히 민주노조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감사. 그때도 있었어요. 전노협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업무감사가 있는데 이 업무감사가 어떻게 하냐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와요. 나와서 다른 건 안 보고 영수증 처리를 달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몇 장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와서 인쇄소, 문방구, 서점 이런 데 가서 이 들어가면서 근로감독관이 나는 정부기관에서 나왔는데 노동부라고 얘기도 안 해요. 정부기관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협박을 딱 해요. 그리고 그때는 간이 세금 계산서 이거였는데 자 이거 원본을 내시오. 없는데요. 그럼 이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기억 안 나요? 아 기억나요 안 나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생각 잘 안 나는데요. 이게 횡령이에요 횡령. 그걸 가지고 와서 게시판에 붙여요. 상기노동조합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업무조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얼마를 횡령하였기에 변상조치한 이걸 붙여요. 실제 당했어요. 붙였는데 이게 웬만한 조직력을 가진 노조는 아주 깨집니다. 왜 깨지냐 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평소에 다른 데 관심 없다가 조합비를 해먹었다고 그러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사실관계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한참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설명을 해요. 이 타격이죠. 이렇게 이제 노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처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탄압하는 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뒤에는 한번 전노협 때 또 감사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명이 구속됐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한번 전두환한테 당해봤으니까 그 근로감독관들을 한쪽에다 그냥 모아서 감금하고 두들겨 팼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싸그리 구속된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그런 어떤 유아국면 속에서도 노동자들에게만은 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정권의 어떤 탄압의 양상을 띠는 건 좀 느슨한 국면 이것을 우리가 유아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런 유아국면을 틈타서 이제 민주노조 진영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전엔 주로 어떤 걸 했냐면 80년대 초반에는 그 아세요? 광주 그 비디오? 외신이 짜집기 한 비디오를 그냥 감춰가지고 자취방 돌면서 조그만 기계 있잖아요. HD인가 이거 가지고 테레비에 꽂아서 담요치고 이게 무슨 비밀 공작하는 것도 아닌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봤는데 그것도 사전에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에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니까 참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85년 구로동맹 파업 이후에 아까 얘기한 이제 다양한 전파들이 생겨나면서 각기의 뭡니까? 이제 그 변형론 이걸 제기하는데 거기 이제 NL, PD 또 뭐 있어요? ND가 있죠. ND 이렇게 세 가지 크게 큰 흐름으로 여기에 근거한 중소 이제 다양한 흐름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 좋게 얘기하면 운동의 동력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의 거대한 진보를 형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 세력화라는 파도도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민주노조가 85년에 이 동력이 유지되면서 그런 정신들이 개성되는 가운데서 87년에 뭐가 생깁니까? 6월 항쟁. 6월 항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6월 항쟁을 딱 놓고 보니까 6월 항쟁 기간 노동자들이 막 가도 나가서 꽃병을 던지고 뭐 강목을 휘둘러오려고 쇠파이프를 휘둘러오려고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직선제.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를 허용한다. 종교 자유를 허용한다. 있으나 마나. 이런 거. 이런 조치만 있지 노동법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이게 87년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7, 8, 9. 그런데 그 투쟁이 전 산업, 전 지역을 두루 이제 이렇게 제외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쫙 일어나는데, 이제 울산에서 제일 먼저 포문을 열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공장에서부터 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노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수백 개 노조가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많은 노동조합들이, 그 노동조합이 아니죠, 그때. 현장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노조를 만드는데 합법적인 노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쟤들이 얘기하는 법. 여기는 합법적인 노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 사전에 몇 명이 어쩌고 어쩌고 해서 신고하고 필정을 받고 이게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87년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노조들은 선파업 후 결성입니다. 파업을 하고 그 대우가 모인 가운데서 노동조합을 결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불법이죠. 그런데 한 군데도 처벌된 데가 없어요. 불법으로. 왜 그랬을까요? 정세의 영향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파워가 높고 이거 자체가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거예요. 워낙 이게 뭐 세게 덜불처럼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제 소위 민주노조들이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역사적 맥락,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민주노조 운동이 어디에서부터 단절됐어요? 전평에서부터 단절된 거죠. 전평 이후에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르렀는데, 그럼 이 자체를 단절된 어떤 역사를 딛고 민주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진정한 그 전평의 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70년대가 열렙니다. 70년대가 아 우리도 민주노조 운동. 그럼 70년대부터 했다. 이렇게 하면 4.19 세대가 열받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게 그 상당한 정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쟁의 성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민주노조 진영의 대우를 줄 수.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신도 있지만 노선이 있는 거죠. 노선 속에 조직 노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확보한 노선이 한국노총 외에 다른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중앙조직을 만든다. 이거였어요. 그거였는데, 그때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저게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속에서 만들고 그런 노조들을 어떻게 결집해서 하나의 중앙조직을 만들 거냐. 이게 결집해서가 지역의 연대. 즉, 연대 투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옆사업장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자다가도 달려갔던 게 그 당시에 연대 투쟁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특히 이제 여성 사업장들이 외자, 일본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한 여성 사업장들은 남성 동지들이 가서 다 귀찮으세요. 귀찮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혼한 사람도 저는 아니고요. 저는 그 전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밤새면서 함께 이렇게 규체를 서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 갈리는 거예요. 노선과 입장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가면서 정신을 정리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노동조합은 법에 나와 있어요. 자주적이잖아요. 네? 어디 뭐 저기 그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자주성이고, 두 번째 가장 강조해야 될 지점은 민주성이죠. 민주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흐름에서 있는 민주적 질서 단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성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이, 우리가 뭐 국가의 그 국가 그것도 가면 뭐 박근혜 정부가 국가라고 하는데 그건 국가 아니에요. 지가 무슨 국가야? 영토가 지 거예요? 국민이 지 거예요? 주권이 지 거예요? 이게 국가의 구성요소잖아. 근데 그 지가 마치 정부와 국가인 것 마냥,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 사회지. 이게 현대사회가 아니란 말이죠. 또 얘기가 또 자꾸 바뀌어.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않았을 때 그 조합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지회장, 분회장, 위원장이 이렇게 돼 있지만, 지회장이나 분회장이나 지부장 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뭘 갖다가는 이 사업은 안 돼요. 지금 현재 그 민주노조 총파업이 안 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상균 집행부 나올 때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총파업만을 외쳤던 소위 좌파라고 하는 단위가 민주노총 권력을 잡았는데, 이제 이 좌파의 운명이 당신 어깨에 올려,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뭐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그게 민주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 민주성이 뭐냐면,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은 총파업하기가 더 어려워져 있어요. 신자유주의 세계와 구조조정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포섭과 배제, 이 속에서 갈갈이 찢어놨어요. 어떻게? 고용 형태별로 다 찢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거대한 계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게 손질하면서 이들을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현대 자동차 가서 콤비아를 타는데, 한 사람은 정규직,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정규직, 또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이것만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러면 이들을 통제하는 게 어떤 놈이냐? 정규직이 통제한다. 정규직이 통제하게 만들어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그래서 자 여론조사를 합니다. 비정규직한테 가장 정말 그 없어져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놈이냐 이제 했을 때 정규직이래요. 네? 이게 단지 거기 현장 통제에 의해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자유주의 질서가 같은 노동자들을 포섭과 배제로, 그러니까 소수는 포섭하는 거예요. 소수는 포섭하고 다수는 배제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들이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우리가 흔히들 쉽게 뭐 막 쪽수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하는데, 사실 쪽수가 중요하죠. 쪽수 없이 어떻게 총파업을 합니까? 그런데 이전보다 총파업을 하기가 더 나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나빠져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어떤 하나의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을 조직해야 되지.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서. 야, 쟤들은 뭐 그때 가면 파업이래. 그때 이제 언론도 한 수 더 하잖아요. 야, 민주노총은 어떻게 눈만 뜨면 파업 얘기를 하냐. 투쟁 얘기를 하냐. 그런데 투쟁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 노동조합은 투쟁 조직인데, 아니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규정하잖아요. 규정하는데 이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허용해요. 왜 허용하겠어요? 요거 지키려고. 계량의 특권물이죠. 요거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최대한 통제해 나간단 말이죠. 지금 현재 상태는 이거는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싸그리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것의 영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있어야겠죠. 전략이 있어야 전술이 있지. 전략 없이 무슨 전술이 있어요. 이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어디냐. 공감대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노동법 개혁이잖아요. 노동법 개혁이 갖는 의미, 이걸 쭉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전 민주노총 사업장에 지역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현장에 하는데 현장에 하나의 성명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군임조 있잖아요. 군임조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서 이게 본질 자체가 나의 문제인데 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나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요? 이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있는 걸 수렴하는 건 이게 여론조사죠. 우리가 무슨 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조직해야 되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이게 제가 참 박근혜가 오나 써서 올바른 현명한 방향 그 방향으로 조직하는데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6개월의 노력 없이 초파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몇몇 핵심 집행부가 광화문 앞에서 농성한다고 조직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일회성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 그 이제 대공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난 그것도 좀 정말 유치한데 거기 어느 집회에 참여 안 하면 이후에 대의원 나설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끌고 오는 거랑 예전에 한국노총이 지역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뭐 삼성계열 뭐 지지 이런 거 할 때 차에 싣고 오는 거나 본질적으로 달릴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얘기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주성과 민주성. 그 다음에 투쟁성이에요. 투쟁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투쟁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성을 강조하는데 연대성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 간의 연대는 사실은 강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노동조합의 워낙 그 본질 자체는 산별노조인데 산별노조가 기본적으로 기업 연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대성을 산별노동자 간의 연대가 아니라 민중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연대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민들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처해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연대할 거냐 이게 연대성이에요. 학생운동이 어떻게 돼 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거냐 그런 겁니다. 통일운동에 우리가 한참 이렇게 귀로에 서 있다 어떻게 연대할 거냐. 한반도 문제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모든 정파를 비롯해서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연대투쟁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어떤 그 개개의 조합원 내지 노동자들 가슴 속에 하나의 자신의 어떤 정신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요. 변혁지향. 변혁지향. 변혁지향은 뭐냐면 왜 변혁성이라고 안 하고 변혁지향이라고 했을까? 변혁성이 쌈박하잖아요. 변혁. 어? 자본주의 체제를 갈아엎는다. 쌈박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냐 하면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정치조직이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고 한번 보세요. 대중조직인데 대중들의 지금 생각은 다 달라요. 현재 어디 대공장 가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하는 놈도 있고 더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민주성에 의해서 현장 토론, 분위기를 모아나가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100%는 한쪽으로 되질 않습니다. 대중조직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조직은 변혁에 대한 자기 노선, 입장, 강령 다 제출하죠. 하지만 이건 이제 대중조직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왜? 그게 또 광범위한 어떤 광의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정치적 자유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강요하고 이럴 수 없고 노동조합이 하나의 변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 노동부 산하에 노동연구원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노동조합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낸 지도 그것도 한 2000, 한 5, 6년 이때 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책에 보면, 전평 이후에 전노협이, 전평이 변형노선이고, 전노협이 변형노선이고, 민주노선이 변형노선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형노선 맞는지는 전 민주노선이 현재 변형노선이라고. 왜냐하면 한국노총은 복지사회를 위한 노동조합주의 이렇게 내는데, 민주노총은 그걸 참 빠게 낸 적이 없어요. 변형노선 이건 낸 적이 없어요. 변형지향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는 분명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조직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이 한참 활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아까 지역의 조직 연대를 통해서 지금 다섯 가지 얘기를 했죠. 자주, 민주, 뭐예요? 투쟁, 연대, 또 변혁지향 이렇게 다섯 개 얘기했어요. 아주 두뇌가 명석하십니다. 이제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연대투쟁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이것이 87년부터 90년까지 이어지는 투쟁이에요. 이런 투쟁인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조직했냐. 선봉대를 조직해요. 선봉대는 말 그대로 앞서서 싸우는 거예요. 앞서서 싸우는데 공권력과 마주치는 선봉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봉대와 그게 이제 전노협 준비위의 그 선봉대 훈련 과정도 있는데요. 뭐 동지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선봉대가. 그게 학습을 하죠. 두 번째 뭘 합니까? 싸움. 그렇죠. 이거. 쇠파이프. 이것이 뚫는 싸움을 해요. 그 다음에 화염병 만드는 저 교육을 해요. 던지는, 그거 함부로 던지면 동지 뒤통수에다 가잖아요. 그 던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그 경찰들한테 뺏은 사과탄 이런 거 구속에 가놓고 견디기 시작해. 이게 선봉대 훈련 과정이었어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칼싸움을 하고 꽃병을 던지고 견디고 이런 것보다 자신감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그런 수련의 장을 통해서 분노를 없는 분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동자들이 노동자 민중이 처에 있는 데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적개심이 안 생겨요? 지금 현재 꼬라지 보면서 적개심 안 생기냐고. 다만 이걸 정말 제대로 치고, 아니 생각이야 정말 법원이고 뭐고 다 박살내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 적개심은 생기잖아요. 적개심을 조직적으로 모아내는데 이게 광범한 조직적으로 모여서 전체 노동자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결집이 되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정세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그런 투쟁의 여파로 연대가 강화되면서 이제 진호협이 생겨납니다. 진호협이 지역 노조협의회예요. 지역 업종, 여기에 이제 전노협 준비에 참여했던 단위가 지역 업종이에요. 업종은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뭐 언론, 공공, 언론 뭐 이런 쪽이 전부 다 업종인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끝까지 그 뭐냐 출판이나 그 시설 관리 이런 쪽은 전도협에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런 단위들이 전도협 준비에 다 결합을 하는데 이 연대 투쟁에서 이게 조금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엔 이게 너무 과격해. 이게. 왜냐하면 투쟁의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창원, 마산 창원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에 진호협이 3만 명 정도 됐어요. 처음에 초기에 3만 명도 됐는데 이쪽 수미다 공단 이쪽을 해서 마산 창원 쪽에 공권력 침탈이 있으니까 비상총회를 소집했는데 이 평일이죠. 비상총회를 소집했는데 2만 8천 명이 모였어요. 아니 전설이죠, 전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 정도 모여가지고 싸우면 네. 저쪽에서 항복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 창원 공단이 다 멈추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파업 아니잖아요. 그냥 총회하잖아요. 3만 명 총회 소집했는데 2만 8천 명 모였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힘이라는 게, 연대투쟁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노협을 만드는데요. 이제 전노협 이전서부터 뭐 엄청난 탄압을 했지만, 특히 노태우 정권의 이제 물리적 탄압, 이게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거였고, 이게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봐요. 제가 한 번, 저 몇 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한 번은 상해 치사로 갔다 왔어요. 하투에서 공대위에 제가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꽃병들로 싸우는데 경감이 하나가 죽었어요. 상해 치사요. 근데 제가 저거 하기는 경감이 이쪽에서 이제 우리 대우가 쭉 오니까 옆에 있던 게 돌격 앞으로 해서 여기 이콽 본대 그 전경을 엄호하기 위해서 돌격 때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전투경 뭐 전투 말고 뭐지 그게? 백골단. 백골단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급해서 일어나가지고 직격탄을 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맞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파장했어요. 그리고 이게 12대가 꽃병 던져서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걸 하고 또 이제 뒤에 뭐 또 있다가 뒤에 한번 저기 그 이제 그 뭡니까 전노협 때 민주노총 준비 공동대표가 권영길, 양기관 권영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노동절 대회를 통해서 3자 개입을 그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3자 개입을 선언하고 3자 개입법을 그 저지하기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 3자 개입을 어기는 투쟁을 오늘부터 결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3자 개입 그러니까 지하철 철도 그 다음에 저 금호 타이어 한진중공 대구의 그 어디 대우 뭐 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열 몇 개 이렇게 여기에 3자 개입을 했다고 그 지명수배가 됐어요. 지명수배가 됐는데 한 번은 보니까 파출소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 살인범 강도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 사진은 영화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진은 영화 그리고 살인 강도는 현상금도 없어요. 현상금이 우리는 현상금이 붙었어요. 살인 강도는 특진이 없어요. 우리는 특진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삼자기입이 이게 뭐냐? 어? 전 세계적으로 없는 법이잖아요. 네. 삼자기입법, 삼자기입 금지법. 금지 안 당했다고 삼자기입으로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따 경찰서마다 전담반이 구성됐어요. 왜 전담반이 구성됐는지 아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잡아야 이게 경찰들이 나이가 40, 50이 넘어가고 이제 그때까지 최대 계급을 달 수 있는 게 경사거든요. 경사. 요거 세 개인데. 이 사람들이 한 50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경찰 생활을 하는데 아주 그 정말 이 고통이 있다고. 왜냐면 경찰대 나오는 20대가 경위로 와. 말똥 하나 딱 들고 온다고. 그러면 그 50대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경위가 파출소장으로 오고 여기는 순경은 아니지만 그냥 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급하는 걸는 우리 같은 사람 잡는 것밖에 없어. 우리 잡으면 조금 신분이 조금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삼자기법이 그 전두환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최우준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무슨 삼자기법 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크게 갖다 붙여놓고 현상금을 걸고 경찰관 특진까지 주는데 이게 정말 이게 국가냐? 응? 이 삼자기법을 이게 법 같은 법 가지고 다퉈야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냐고. 왜냐하면 국보 위에서 만든 게 정통성을 가질 수가 있냐? 국회에서 만들었으면 인정을 해줄까 말까 하는데 전두환이 지가 임명한 사람들로 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김대중 정부 때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게 이제 그런 그 이게 노동자들에게는 이 법 자체를 국가보안법을 이거 하지 않는 이상 뭐 볼일 없는 법 가지고 왔다 막 갖다 덧씌운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노협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노협의 중앙위원이 40명에서 50명 사이였는데 전노협은 중앙위원들이 빵이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교도소 가서 중앙위원회 하자. 왜냐 그거 다 사고치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설명하기 전노협만 가지고 어려운데 전노협은 3,000명의 구속자와 5,000명의 해고자를 발생시킨 이런 조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전노협은 말 그대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거든요. 전노협은 하나의 내셔널 센터로서 중앙조직을 자임한 것이 아니고 전노협은 산별을 만들어서 중앙조직을 건설한다고 하는 조직적 이제 그 어떤 방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전노협이 하고자 했던 건 산별노조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산별노조 건설 당시에 민주노총 건설 관련해서 논쟁이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대투쟁을 해보니까 업종 쪽하고 이쪽 전노협은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이고 업종은 사무업종, 금융 등등이잖아요. 이런 쪽하고 너무 이제 경험이 다르니까 연대투쟁의 경험이 물론 이쪽은 이제 나름대로 그런 주장을 하죠. 우리도 넥타이 부대로서 6월 항쟁 때 싸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대투쟁의 경험은 이제 좀 다른 거죠. 이런 단위들이 하나로 모이는 데 대해서 논쟁은 뭐냐면 그게 조직발전 전망인데 투쟁의 경험을 좀 더 쌓아서 제대로 된 민주노총을 만들어보자. 이게 하나의 아니었고 아니다. 지금 계속 뭐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연을 크게 확대해서 거대한 민주노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삼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깨진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주장이고 이제 거대한 이런 틀에서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이안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민주노총 건설되고 86년 87년 노동법 개혁에 대한 저지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96년 7년 그렇게 되는데 그 투쟁의 성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민주노동당이 국성 21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제가 그 민주노총 초대 수석을 맡았어요. 왜 맡았나 하면 그 민주노총 준비위 때 권영길, 양규홍, 권영목이 공동대표였어요. 공동대표였는데 권영목하고 저하고 물론 뒤에 뭐 권영목은 어디 뉴라이트까지 가고 그 생각하면 참 이게 좀 세 명의 공동대표 중에 권영목하고 저하고 결의한 건 뭐냐면 노동조합 중앙조직이나 정치조직의 중앙이나 이것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 반복되면 발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현장으로 가자. 어? 현장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새로운 이제 이렇게 어떤 집행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동력도 되고 이것이 운동의 기본이다. 이렇게 좀 가자. 대중조직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둘은 이제 빠지기로 했는데 그때 뭐 다 수배 상태였죠. 권영길 위원장도 저도 수배 상태였는데 권영길 위원장이 이제 그 둘이가 빠져서 현장으로 하면 경선 구도가 돼요. 그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민주노총 초기에 이게 경선 구도를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이게 좀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이걸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토론하다 결국은 권영목하고 저하고 위수사를 갈라먹게 되죠.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 위수사 갈라먹었다. 그렇게 맡게 돼요. 권영길 위원장, 수석 양규원, 사무총장, 권영목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뭐 활동을 하기도 저거 하기 전에 사실상 다 이제 수배 생활에서 구속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구속됐다 이제 나와서 저는 그만두고 권영목도 그만두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노총 만들 당시에 정치 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정치 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두 가지 흐름이었는데요. 하나의 흐름은 대중정당에 대한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하나는 이제 계급정당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양쪽 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단위는 없어요. 다 그건 뭐냐면 당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서로 합의한 게 계급정당 지하. 이게 이제 합의가 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초기 강령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기 태도가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없어졌죠? 내가 저게 뭐 관심이 별로 제가 해서 안 봤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진보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죠. 자본주의에 대한 자기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 하자는 건지.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궁극적으로, 궁극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미래의 목표잖아요. 미래의 목표는 삼민주의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없어요. 다만 자본주의의 정책이 진보적인 노선을 걷는 삼민주의가 존재할 수 있죠. 수정자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본주의고 사회주의인데, 하나의 아까 얘기한 역사 변화의 합법칙에 의한 어떤 변화, 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제 사회주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진보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뭐 내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10명이었죠. 네, 맞나요? 네. 당선자 시절에 여의도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갔어요. 뭐 막 커피도 타다 주고 그 뭐 그 오는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은 꽃도 사다가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근데 한마디씩 뭐 이렇게 하라는데 저는 뭐 별로 축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앞으로 놓여져 있는 비정규 문제라든가 산재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참으로 정말 위로한다. 응? 어리둥절한 얘기죠. 갑자기 막 축하 방황이 하는데 어디 난데없이 비싼 말란 놈이 와가지고 위로한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최초로 당선됐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노동운동 출신가들이다. 어?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다. 그런데 한간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한 사람 되는 게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건 아니다. 아, 왜냐하면 집회를 그렇게 하나의 집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왜곡하거나 축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집회의 그 장을 통해서 노동자 대중들에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노동자 민중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인식시키고 투쟁의 분노를 일깨운다는 이런 집회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행사로 전락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국회의원 한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제가 얘기한 것은 10명이 대부분 노동운동나 출신인데 그러면 운동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이후에 비정규 보호법 등등 비정규 사안에 대한 국회에서 논쟁이 있으면 그 소위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죠. 의회 질서에 따라서 거기에서 아무리 틀리다 틀리다 해봐야 290명하고 10명하고 어떻게 잽이 되냐. 그건 하나만 하니까 10명이 10개 지역을 나눠서 총파업을 조직하는 거다. 국회의원이 총파업을 조직했을 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정말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조직했을 때 민주노동당은 희망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마 다 가소로운 얘기였을 거예요. 응? 왜냐하면 250가지의 특혜가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그 총파업 조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국회의원이라는 그게 자신의 자세라고 봐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대부분 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집회나 어떤 교육공간이나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주장하고 다른 방향이 되는 비양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온순하게 얘기하는 비양심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한 때 그 비정규 보호법안이 이제 딱 대두가 돼서 여의도에서 농성을 했어요. 겨울에. 이제 연말이잖아요. 다 국회의 얘기야. 농성을 하는데. 자, 그 농성하다 처음에 이제 저거 하다 뒤에 이제 어떻게 싸워서 이렇게 천막을 쳤는데 저녁에 천막에 선물이 와요. 선물이. 어떻게 오냐. 여기에다가 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누구 이름까지는 안 밝혀도 다 알 거예요. 누구 해가지고 그 보좌관이 천막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 우린 단식하고 있는데 통닭을 사와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옛날에 그 선거 때 타월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십니까? 선거 때 정치인들이 타월을 돌렸어요.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누구 해서 타월 돌렸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딱 오르는데 아, 그때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딴 놈 이름으로 해서 와요.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 민주노동당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래도 당에서는 국회의원이 가장 셀걸요? 그죠? 세죠, 당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하고 뒤에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강령에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뺀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한 그동안 이제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서 진보신당? 진보신당으로 세 명만은 아닌데 역사의 주역인 마냥 이제 딱 뛰쳐나오잖아요. 아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이걸 또 딱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뭐가 다른지를 얘기를 해야 돼. 뭐가. 왜 같이 못하는지. 왜냐하면 하나의 당이라고 하는 구조는 당 내부에 다양한 정파가 있어요. 이게 당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그 당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는 도저히 희망이. 그럼 하다못해 그냥 타월 돌렸다고 참 통닭 돌려서 그렇다고 하던가. 통닭 얘기는 아니 자기들이 다 돌렸으니까 얘기도 못하고 통닭은 없고 그게 뭐가 불분명하다. 패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실력의 문제입니다. 어? 패권을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실력의 문제예요. 자신들의 실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이제 부실로 해서 그만두고 또 나가죠. 거기에서 또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또 여기에서 통진당이 남고 지금 현재 뭐예요? 정의당. 네. 이제 이렇게 가고 이게 지금 크게 그러면 당의 구도로 보면 저 민주노동당이 없어지면서 정의당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노동당이 있고 뭐 노동당은 지금 당적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당인가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정치세력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세력화 정치세력화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지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같은 단위다 이렇게 한다면 이 우리가 이제 대강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지들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1차적으로 요구된다. 이게 있는 것이고, 이후에 부차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진보 정치의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평가지죠. 이걸 한번 정도 돌이켜보는 거죠. 정확한 평가를 해내야 돼요. 정확한 평가가 또 관점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토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당면하고 있잖아요. 올해 당면하고. 저는 이게 서로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대적 개념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다고 봐요. 연합할 수 있다고 봐요. 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대나 연합을 한번 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치 세력화가 아니에요. 자, 노동자 정치 세력화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 간단하지. 노동자가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함이잖아. 어? 궁극적으로 해방된 세상을 막기 위한 자신의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한 정치 세력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뭐 할 것인가. 그래서 난 의회 주의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걸 한번 딱 해보니까 국회의원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니까 뭐가 됩니까? 국회의원 잘못하면 정치적 부하가 돼요. 정치적 부하. 물론 거기에서 이제 뭐 자신이 뭐 호적에도 올라가고 해서 이 호적이 아니죠. 족보에. 족보에. 족보에 올라간대요. 국회의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정치 세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정치 세력화의 궁극적인 건 권력이죠, 권력. 네. 권력인데 그 권력을 가기 위한 거는 지금으로 보면 이전에 민주노동당 만들 때는 뭐 몇 년 후에 뭐 민주노동당이 권력 잡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뭡니까?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궁극적 목표입니다. 궁극적 목표. 그리고 동지들이 얘기하는 한반도의 평화 질서 속에서 남북 통일을 하고자 하는 염원 이 자체도 이거 자체가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가 딱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흡수통일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잖아요. 네? 자주통일이란 말이지. 이건 남북이 합의해가지고 자주통일하는 건데 여기에 남의 어떤 정권, 이 정권 하에서 이건 안 돼요. 여기에 노동자들이 나서야 되고 북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 북은 이제 그게 구성되어 있는 단계가 있지만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뭡니까 예전에 그 민주노총 차원에서 그 마산인가 어디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 한 것에 대한 비판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3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노동자들이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모였다면 남의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최소한 이게 공찬대 기념을 두지 말고 물론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하죠. 최소한 노동자 대표로 나갔다면 북에 있는 개성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냐. 어? 무슨 통일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통일 축구가 뭐 통일 축구가 돼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만 정치 세력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맥놓고 있어라. 야 이것도 우린 지지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있으니까 맥놓고 있어라.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지금 최소한 그렇죠. 동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조직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 탄압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함께 분노할 수 있는가. 그 단위성 지지할 수 있어요. 지역별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린 그거 뭐 탄압 잘 받았다 생각하면 적이죠. 적하고 똑같으니까 자신이 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지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동지들의 그 토론의 성과를 폭을, 영역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이번 저기에 대해서, 아니 뭐, 뭡니까? 그 선거투쟁이 여러 가지 전술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쫙 마음에 안 들고 저거 하면 보이콧도 하나의 선거 전술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이콧을 하라 이런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처해져 있는 당면 과제,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야 할 지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굴곡과 하나의 그 뭡니까?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게 다 한반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거의 아무 기력이 없고 아 북에서 이쪽한테 저 얘기하자고 안 해요. 이미 알아요. 저 미국 놈들이 실세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다 그래요. 모든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그 전지 작전권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노동운동 역사에서 보면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민주노동당 시기에 가장 그 실패작이 뭐였나 하면 베타적 지지였어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노협 때 민중당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고 비판적 지지그룹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노협이 다수는 민중당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반대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전노협이 민주노동당보다 조직적으로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아까 돼 있던 그게 전체의 흐름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건 이제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봐요. 정치는 민주노동당이 해야 돼. 정치투쟁은.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대리정치를 민주노동당이 하는 거예요. 경제투쟁은 니네가 해. 어떻게 분리가 돼 경제하고 정치하고. 분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정하니까 배타적이라는 게 뭡니까? 뭐예요? 죽어도 지지하는 거잖아요. 배타적 지지는 뭐 비판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지지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노총 운동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치투쟁을 함께 해야 할 주체가 노동자인데 민주노총 내부의 노동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이 하나의 객관화돼요. 왜? 정치투쟁은 우리가 하니까. 그냥 표 찍어. 무조건 찍어.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난다나.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배타적 지지 방침. 그래서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는 이제 우리의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서구는 차이가 있어요. 서구는 당으로서 이 보호, 우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이제 당이 있죠. 당이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돼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아주 극좌에 해당하는 이런 당들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운동이 이렇게 막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오히려 정파가 죽어나간 이런 이제 과정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에요. 그 이후에 전노협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런 이제 다른 역사 차이점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노협 시기에 그런 정치적 자기 대중조직 입장을 정화하지 못한 것은 정치운동을 해야 할 주체와 경제투쟁을 해야 할 주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삶의 경제는 뭐예요? 경제가 삶의 문제잖아요. 정치는 뭡니까? 정치도 삶의 문제예요. 그게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 협작분들이 얘기하는 표현이죠. 아니 정치가 무슨 뽀다구 잡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겨우 하나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 배타적 지지 방침이 갖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 그러면 배타적 지지 정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막 결사적으로 여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내부 싸움에도 개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덜놀이에요. 안에서만 막 싸고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 별 현란한 용어 수사가 다 등장하고 종북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나오면서 생난리를 치는데 대중들은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게 하나의 최소한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의 페이퍼 정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당원이 거기에 함께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싸우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됐으면 민주노동당이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걸 저는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노총의 어떤 투쟁에 의해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배타적 지지 방침으로 하면 말이 안 돼요. 노동조합과 당의 관계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호 협조하고 함께 싸우고 그리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가 왜 필요해요? 당 밑에 뭐 하나 노동자 기구 하나 두면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그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전평시대. 전평 때는 그건 하나의 역사의 거대한 이제 굴곡이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전평하고 이게 전평하고 당하고 이게 구분돼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최소한 이제 이게 우리가 진보 정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 하더라도 그게 배타적 지지 방침 이렇게 갖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조직의 성격을 상호 인정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투쟁하고 이런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뭐 선거에 관련해서도 저는 이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지들의 어떤 견해를 마련하는 것.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건 내일 모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제가 몇 년만 있으면 이제 폐방 세상에 옵니다. 이건 뻥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주제가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좀 빼먹은 것도 있고 제대로 설명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선 충실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그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는데요. 네. 향후 노동계약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입법화돼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향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맞는 생각은 전혀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조금 더 계약됐으면 좋겠다. 계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상 노동조합이 제9시를 못하는 상태죠. 노동법이 계약된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봅시다. 이 박정희 때 아까 새마을운동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저들이 이념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어요. 선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점하고 자신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통 할배를 비롯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지하니까 자기 지지율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내가 있는 시기에 어떻게든 자본에게 이걸 좀 해줘야겠다. 어? 그래서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어떻게 돈벌이를 시켜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한반도의 평화 이건 사전에 없는 거죠. 그것도 사전에. 자, 그런 측면에서 그 박정희의 공장 생활 운동의 핵심 이념이 이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전두환 김영삼까지 오면서 가장 저거 했던 게 뭐냐면 노동 민주노조 운동을 완전히 그냥 싹쓸이 했던 게 뭐냐면 다물단 교육이에요. 다물단 아십니까? 다물단은 제가 기억하기론 1925년도 북경이 그쪽 말로 베이징에서 이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입을 다물어라. 예? 입을 다물고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의열단하고 이 다물단이 뭡니까? 의열단은 아시죠? 영화도 나오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다물단이 하나의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반민족 그 일제의 앞잡이를 처단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민족 사관에 비추어 봤을 때 다물단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 다물단의 특징은 뭐냐면 영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응?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다물단을 한 것은 뭐냐 민주노조 운동이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걸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 수만 명의 인사 담당자들이 외국 유학을 갑니다.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래서 노동자 통제 기법을 배워와요. 그렇게 하고 노태우 정권의 문화창달 뭐 무슨 10주년 계획 이걸 갖다 발표해요. 발표하고 김영삼이 그걸 또 계승해요. 하는데 이 이제 문화침탈이 뭐냐면 우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이전엔 노동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노동문 풍물을 치고 이렇게 집회해서 이렇게 뭐 열기를 돋구고 이런 게 있었고 탈도 있고 쭉 있었는데 이걸 각 지자체에 다 배급을 해요. 공짜로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노동자 문화를 아사가는 거예요. 민중의 문화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물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사관을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살려서 교묘하게 해서 뭐냐면 하나의 다물다는 만드는데,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 8,000명이 다물단 교육을 받았는데 받고 와서 2,000명이 다물단원이 됐어요. 그런데 2,000명이 조합원입니다. 그 대우조선이 파업을 딱 결정하고 나니까 2,000명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제는 구사대죠. 현재는 용역이죠. 이들이 하나의 구사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6,000명 대 2,000명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제 깝깝함이 나면, 우선 이게 조합원이에요. 2,000명이 현재 조합비를 내고 있는 조합원이란 말이죠. 가장 난감한 이런 이제 전략을 제대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런 거거든요. 이거 그와는 이제 본질이 다른데, 노동자들의 관심과 이런 게 열기가 아주 그 퇴조 국면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죠. 끝인 것 같지만 또 있어요. 이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자체를 유명, 노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조직률이 10%도 안 돼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 걸 이거조차를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자기 약속이 있겠죠. 권력을 잡았을 때 뭐 이리저리 뭐 그런 약속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원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갖는 이후에 우리는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이 있어나 마나 얘기하는 조합원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여기에 뭐 그 산별에 그만두고 뭐 직가입 등등 이런 자체는 이미 조합에 대한 자기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예? 편의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어려울 때 구조조정이 있을 때 조합이 있음으로써 내가 조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어떤 문제,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의지나 분노를 가지고 있진 않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할 것은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전에 얘기했던 일상활동, 이걸 통해서 현장을 살려내는 것. 자, 여기에서 그나마 현대자동차가 다물단 교육 이런 데 편입되지 않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현대자동차는 현장에 11개의 현장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현란스럽죠. 현란하죠. 그렇지만 11개의 현장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현장에 소모임을 만든단 말이죠. 만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최소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물론 그렇지 않는 두세 개는 있지만 거기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들은 함께 공유하는 이런 자세들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 차이는, 현대중공업은 전노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게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집단 하나가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파가 다 달라요. 달라지만 그런 정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건 정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세요. 어떻게 동력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답을, 굉장히 깝깝한 질문인데요. 깝깝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일상활동, 노동조합이 있는데 일상활동, 지금 일상활동이 뭔지 기본활동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일상활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그런 기능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필요하러 하지 않는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게 운동조직이거든. 노동조합이 운동조직이에요. 대중조직이면서 운동조직이에요. 운동조직이면서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처해져 있는 입장이 가장 외소화되어 있고 하나의 도구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게 운동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운동조직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데를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책적인, 전략적인 면에서부터 전술적인 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면이 다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상활동이 마비돼서는 어렵습니다. 귀한 강연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